멀리 떠나간 행복이여 가버린 내 사랑 이제는 기약할 수 없네 외로운 발길 위에 흐르는 눈물 쌓여온 고독 때문에 잠겨 해도 곁을 스친 세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네 잠이 든 콩난길에 비치는 불빛 창밖에 흘러가는데 뜨거운 눈물 흐르는 두 뺨 위에 차가운 바람 스치네 뜨거운 눈물 흐르는 두 뺨 위에 차가운